남조선 요소 1위를 비롯한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괴뢰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군에 미국의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곳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종교인들이 13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의 위험성에 대해 폭로단지하고 이를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불려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각지에서도 미국과 당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책동을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인사들의 토론회, 집회 등이 전개됐습니다.